신이 좋아서 사랑했어요. 내 마음에 눈물이랑 남겨놓고 떠나지 마오. 그 시절 그 행복 흔들어 나 혼자 외로워이해요. 목매어 흐느껴 울면서 애원해도 날 두고 외면한 그대 마음 또 한 건 내게로 돌아오지 않네. 좋아서 사랑했어요. 내 가슴에 아픈 상처 남겨놓고 떠나지 마오. 그날 밤 그 행복 그 미련에 나 혼자 외로워 이해요. 불타는 내 마음 울면서 애원해도 날 두고 돌아선 그대 마음 또 한 번 내게로 돌아오지 않네.